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아름다울 가을에 여러분 삶 가운데 더욱더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삶이 무엇일까? 그것은 성령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아마 설명하지 않고서는 성령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정말 이해하기 힘든 질문입니다. 성령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것.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성령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삶을 육체와 성령의 아주 대비되는 두 가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성령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끝이 없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살아감도 우리에게는 무한히 계속되는 것입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chapter 5 verse 13 to 26.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2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26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성경을 좀 같이 찾아서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았으면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현재 장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조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하면 피차 멸망하고 말터이니 조심하십시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 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은 말할 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에 따라 살아갑시다. 우리는 잘난 체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거나 하지 않도록 합시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바이블 said, You my brothers and sisters were called to be free, but do not use your freedom to injure the flesh. Let us serve one another humbly in love, for the entire law is perfect in keeping this one command,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If you bite and devote each other, watch out, or you will be destroyed by each other. So whole law is perfect in keeping this one command.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시면요.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것 하나 안에 전부 다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리키냐면 우리의 육체와 성령의 인도하심은 서로 적대 관계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대 관계 어떤 말인지 아시죠? 서로 원수지간이고 서로 싸우고 서로 부딪히고 늘 으르렁거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미 여러분에게 그 질문을 보여드렸었는데요. 육체와 성령이 적대 관계에 있는데 이거 조율이 가능합니까? 다른 말로 하면 타협이 가능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어떻습니까? 육체와 성령을 조율할 수 있는 비법이 무엇입니까? 육체와 성령이 타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말입니다. 어떻게 조율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타협할 수 있습니까? 방법이 뭐지요? 찾으신 분, 고민해 보신 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육체와 성령을 어떻게 조율할 수 있습니까? 적대 관계라고 하지만 육체와 성령이 어떻게 타협할 수 있습니까? 적대 관계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저는 조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성령으로 조율할 수 있다? 네. 예. 육체의 그런 거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다 육신이 그걸 원하지 다 하고 살잖아요. 여러 가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여기 나와 있지만 19절에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여러 가지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시기 질투 뭐 흥청거리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영 그런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성령으로만 조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조율입니까? 아니 조율이 되려면 양쪽에 뭔가 이득이 있어야 되는 거죠. 뭔가 양쪽에 만족은 못 시키지만 뭔가 타협을 찾을 수 있어야 조율이죠. 예. 무조건적인 건가 성령을 한다. 예. 아 타협이 되지 않는다. 조율할 수가 없다. 아, 성령과 육체는 조율할 수 없는 것이다. 예. 또 조율할 수 없기 때문에 예.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잖아. 아, 조율이 안 된다. 예, 예, 예. 성령으로만 살아야 한다. 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이 싫어하고 성령이 싫어하는 생각이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 네. 어떻게 타협이 가능할까? 자, 생각해 보신 분 어떻게 조율이 될 수 있다 조율이 될 수 없다라고 하시니까 자 조율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타협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시는 분 없습니까? 하나님의 성령과 사랑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사랑으로 음행을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성령과 사랑으로 시기 질투가 가능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바르게 세워야 돼 그 사람들 예. 그러니까 제 질문은 그게 조율이라는 말이죠. 조율. 조율입니까? 하나님의 성령과 사랑으로 도둑질해도 괜찮다고 품어줄게라고 한다는 이런 모습들이 조율이라는 것이죠. 조율. 하나님은 그런 데서부터 이제 바르게 바른 삶을 이끌어내셔야죠. 그러니까 거기서 바른 삶으로 이끌어내는 것을 우리가 타협했다라고 부를 수 있는가 혹은 그걸 조율했다라고 부를 수 있느냐는 것이죠. 이게 문제지 않습니까? 그건 타협이 아닌데, 그럼 타협이 안 되는 것이고, 그건 조율이 아니지. 그럼 조율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아니, 육체와 성령을 조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 이제 얘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verse 17 said, For the flesh desire what is contrary to the spirit, and the spirit what is contrary to the flesh. So, flesh and spirit, they're between, it's like the relationship like an enemy. So, how can we make any agreement between flesh and spirit? 우리가 이 성령과 육체 사이의 관계는 마치 원수지간 같은 관계인데 이것이 과연 조율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이 과연 타협될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이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요. 여기는 정답이 있습니다. 여기는 아주 분명한, 아주 선명한 정답이 있습니다. 정답은 적대 관계에 놓여 있는 육체와 성령은 조율할 수 없다. 육체와 성령에는 타협점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게 답입니다. 그럼 제가 왜 조율을 물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조율 가능하다라고 믿고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조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다닙니다. 타협점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다닙니다. 그리고 타협점, 조율을 누가 하죠? 내가 합니다. 하나님의 선명한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그 오늘 성경 말씀대로 본다면 육체의 적대적인 관계가 있는데 하나님과 하나님 반대쪽을 내가 조율하면서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내가 원하는 이걸 따라가고 어떨 때는 성령을 따라갑니다. 기준은 뭐죠? 나. 원칙은 뭐죠? 내가 원하는 것. 여러분 전부 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육체와 성령은 조율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전부 다. 근데 문제는 정말 나의 믿음도 육체와 성령이 조율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의 답은 전부 다 타협은 없습니다. 조율은 없습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정말 현실적으로 우리의 믿음은 어떠하냐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프린트를 하나씩 나눠드렸는데요. 죄가 있기 전에는 하나의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죄가 있기 전에는. 그러나 이 땅에 죄가 들어오면서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갈라졌습니다. 세상 나라의 중심은 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속임수가 있습니다. 세상 나라의 중심은 나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나는 루시퍼의 노예입니다. 루시퍼가 누구죠? 사탄의 이름입니다. 마귀의 이름입니다. 만몬의 이름입니다. 루시퍼에는 여러 가지 호칭이 있지만 이름은 하나 루시퍼입니다. 그 루시퍼를 사탄이라고 부를 때는 대적하는 자, 방해하는 자, 회방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 루시퍼를 마귀라고 부를 때는 비방하는 자, 거짓말쟁이라는 뜻입니다. 그 루시퍼를 만몬이라고 부를 때는 재물, 소유, 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세상의 중심은 납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나는 돈의 노예입니다. 거짓말의 노예입니다. 늘 관계를 무너뜨리는 회방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노예가 되겠죠? 하나님이 중심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나는 해방과 자유를 누립니다. 그 비밀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않습니다. 왜? 그 나라의 중심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냥 내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납니다. 이건 내 인생입니다. 이건 내 것입니다. 나의 삶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좋은 것 같지만 당신을 주인으로 섬기고 싶진 않습니다. 내 인생,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꿈꾸는 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나 당신 안에도 좋은 것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내가 한번 타협해 보겠습니다. 내가 한번 조율해 보겠습니다. 내가 꿈꿀 때는 내 것을 하고 도움이 필요할 땐 하나님에게 가겠습니다. 나에게 사랑도 주신다고 하시고 나에게 힘도 주신다고 하시고 내가 기도하면 응답도 주신다고 하시고 어려울 때는 인도도 해준다고 하시니까 당신을 따라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이니까 내가 원할 땐 내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내가 꿈꾸고 싶을 때는 나의 꿈을 꾸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육체와 성령의 타협과 조율이 가능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비밀이 뭐냐면 그렇게 알고 살아가시는 분들은 사실은 노예입니다. 돈의 노예입니다. 이 땅은 돈이 다스리죠. 거짓말의 노예입니다. 이 땅에 얼마나 수많은 거짓말과 속임수와 그 많은 것이 있습니까? 왜 이 땅의 삶에 어려움이 있죠? 수많은 거짓말과 수많은 대적되는 회방하는 관계를 무너뜨리는 온갖 원수들이 이 땅에 있기 때문 아닙니까? 내 인생 내 것이라고 살아가겠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순간 사단과 마귀에게 사로잡힌 삶을 살아갑니다. 정말 묻습니다. 꿈이 있습니까? 정말 묻고 싶습니다. 정말 희망이 있습니까? 정말 희망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내 인생 내 것이라는 것이죠. 정말 희망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 사단 아래서 상실된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 나라는 죄와 죽음의 법이 다스립니다. 또 우리에게 방법이 없습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주인을 바꾸어야 합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주인은 여러분 자신이 아닙니다. 내 몸인데요, 정말 여러분의 몸이라고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머리카락을 하얗게 까맣게 노랗게 할 수 있습니까? 염색약 같은 걸 쓰지 않고 내 몸이니까 마음대로 바뀌어라 가능합니까? 여러분의 몸이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숨을 참고 한 5분쯤 견딜 수 있습니까? 정말 이것이 내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정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냐는 것이죠. 나의 환경, 나의 상황들, 나의 여건들이 정말 내 마음대로 컨트롤 될 수 있는가? 정말 생각해보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별로 없습니다. 예, 정말 별로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참 약한 주인입니다. 정말 아주 연약한 주인입니다. 주인을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바꾸십시오. 아멘. 아, 그럼 내가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면 내가 종입니까? 내가 뭐 노예가 됩니까? 근데 또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으면 자유자가 됩니다. 아, 신기하죠?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당신이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내가 하나님의 종이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 나라 참 특이한데요. 이 나라는 부유하게 됩니다. 세상 나라에서는 부자를 돈이 많은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부자는요, 돈도 많은 사람입니다. 돈도 많은 사람이 성경 안에서의 부자입니다. 세상에서는 돈이 많으면 부자인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돈도 많습니다. 풍성한 삶을 누립니다. 거룩한 민족이고 하나님의 소유이고 무한한 영광과 그러나 한때의 고난과 풍성한 삶과 그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침례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정녕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 안에 머물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그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가지고서도 돈도 많은 자를 꿈꾸신다면 거듭나셔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태어나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기로는 예수 이름으로 물침례를 받고 방언의 표적으로 성령의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그 시작은 예수 이름의 침례입니다. 그러면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 모르는 것이 또 있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기 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침례 받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침례를 받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을 때 나의 주인을 바꾸고자 하고 내가 정말 믿음을 갖고자 하면 순종이 나타나거든요. 순종하는 것들이. 그런데 내가 침례를 받았으면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들어갔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가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이 구원의 은혜도 받고 예수님을 만나서 기쁨도 누리고 침례도 받고 아 정말 좋은데 문제는 여기 앞에 입구에 서 있습니다. 입구에 안 들어갑니다. 저기 입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습니까? 세상 나라에 속해 있습니까? 세상 나라에 속해 있죠. 입구지 않습니까? 입구. 이 입구는 아직 세상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죠.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예수님도 내가 조금 알고 믿고 하는데 정작 나는 세상 나라에 서 있습니다. 타협이 가능하다고요? 타협이 가능합니까? 조율이 가능합니까? 이때부터 이제 문제가 터져나기 시작합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나는 세상 나라에 서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세상 나라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믿음도 무너지고 세상에서도 무너집니다. 죄송하지만 세상 나라에 있든지 하나님 나라에 있든지 우리에게는 중간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선택도 여러분의 몫이고 결과도 여러분이 누리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여러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 믿었습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 다 구원받고 좋다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교회 안에만 있으면 다 무엇인가 해결되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도 선이 꺼져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세상 나라에 속한 기독교인, 종교인,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그 사람은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세상 나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루시퍼, 사탄, 마귀, 만물의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삶이 안 풀리죠. 교회 안에 있지만 사단의 노예로 있기 때문에 삶이 절대로 풀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교회를 떠나시든지,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든지, 아니면 제대로 해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다니니까 마음 놓고 사기치고 죄를 짓고 못된 짓을 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찔립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꼭 안 하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니. 교회를 안 다녔으면 성공을 위해서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함부로 하고 갑질하고 못된 짓 다 하겠죠. 하나님이 안 무섭기 때문에. 근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찔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도 저도 못합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실제로 교회 안에 있지만 그는 죄와 세상 나라에 머물러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결정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구원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그 자리에서는 구원도 없기 때문에 그냥 교회를 떠나셔야 됩니다. 어차피 구원 받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서 마음대로 사십시오. 어차피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난 돈도 많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내 인생에 희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정말 간절하시다면 주인을 바꾸시고 여러분의 전부를 걸어야 됩니다.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국적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머물면 같은 교회에서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혹은 그리스도의 사람 혹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얘기하셨습니다. 제가 조율 가능합니까? 라고 물었는데 여러분이 안 된다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제가 세상 나라에 사는 것과 하나님 나라를 양다리를 거치는 것이 가능합니까? 라고 여러분에게 물었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대답이 그건 안 된다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그리고 제 대답도 여러분의 답이 맞습니다 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다리 걸칠 수 없으니까 선택해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교회를 떠나시거나 아니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좋아서 그냥 좋은 관계 맺고 싶어요. 예, 뭐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은 구원이죠. 근데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거죠. 구원 받지 않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겁니다. 육체의 행실은 세상 나라가 돌아가는 원리입니다. 육체 행실은 감춰져 있습니까? 드러나 있죠. 여러분 다 압니다. 아 저거 지금 사기인데, 저 거짓말인데, 저 못된 짓인데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일이 없어집니까? 그대로 있습니까? 그대로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뻔히 잘못된 일인데 그 일이 안 없어집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일이 틀렸는데 안 없어진다니까요. 그리고 틀린 그 사람들이 더 떵떵거리며 살아갑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도 법이 있는데 오죽하면 돈이 있으면 무죄고 돈이 없으면 유죄다 그런 말까지 하겠습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 어떻게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음행, 더러움, 방탕, 우상숭배, 마술. 제가 언제 설명드렸지만 이 마술은 직업으로 이 마술사 하시는 분들, 그분들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점치는 점쟁이나 뭐 무당 그걸 말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마술은 뭐 이렇게 재밌게 하는 마술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여기 해당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마술사는 점쟁이 무당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수 맺음, 다툼, 시기, 분냄, 분쟁, 분열, 파당, 질투, 술 취함, 흥청멍청,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 이걸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아, 도박도 있지만 흥청망청 먹고 마신다. 이거를 절제가 없는 거죠. 절제, 무절제함. 혹은 낭비. 낭비하는 것.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합니다.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이런저런 많은 상처를 받고 있음을 압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울분들이 있습니까? 정당한 사람들이 정당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거짓과 잘못된 것들이 득세하고 있는, 뭐 우리나라만 봐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뭐 정치가, 경제가 그 많은 부분에서.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들은 세상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사랑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취미생활을 하듯이 정도로는 절대로 깨달아지거나 만나지거나 알 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전부를 걸어야 합니다. 예, 이거 마치 도박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도박과 차이점이 하나인데요. 도박은 전부를 걸어도 잃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전부를 걸면 최소 30배, 60배, 100배, 아니 이 어디까지 불어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 되기를 꿈꾸시죠? 부자가 되려면 투자를 잘해야 됩니다. 그렇겠죠? 우리 상민이 지금 열심히 사업하고 있는데 투자를 잘해야 부자, 내 말을 이해할 수 있지 상민이 어떤 말인지. 망할 곳에 투자하죠? 합니까? 망할 곳에? 어느 바보가 망할 곳에 투자하겠습니까? 망할 텐데. 근데 반드시 됩니다라고 하면 빚내서라도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반드시 된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 시중에 지금 돈이 없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을 사면 다음 달에 이 3억짜리 건물이 30억이 됩니다. 사채라도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써야죠. 한 달만 있으면 30억이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저는 사채라도 빌립니다.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십시오. 여러분의 전부를 거십시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협이 없습니다. 조율이 불가능합니다. 타협할 수 있었다라면 저도 여러분에게 좋게 얘기 드리고 싶을 텐데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조율이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 선택하셔야 됩니다. 세상 나라에 머물거나 하나님 나라 안에 머물거나. 그런데요, 망하는 곳에 투자하지 마십시오. 투자를 하시려면 제대로 이자 받을 수 있는 곳, 제대로 수익이 남을 수 있는 곳에 투자하십시오.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것이 부자 되는 비결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